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대비약적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옹진광산 노동기급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이 20일에 진행됐습니다. 박영호 황해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광산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옹진광산 노동기급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부닥치는 만난 시련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완강하게 뚫고 해치며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연간 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함으로써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질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한 옹진광산 노동계급과 일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의 역마를 타고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말리마 선구자의 용해를 높이 떨치고 있는 사리원 대성타월공장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